삼년소나 돌아서는 그 사람아 너를 두고 짝사랑에 내 가슴은 멍들었네. 내가 잘라 일생이냐 내가 못 나가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네. 내가 잘라 뽐내더냐 내가 못나 싫은구냐 시원히 말을 했다오